전화는 왜 안 받아 오늘도 들리는 네 잔소리가 지겹도록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차갑게 난 이별을 얘기했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 혼자가 편했어 혼자라 좋았어 그땐 정말 난 너 없이도 잘 지낼 줄 알았어 며칠이 지나갔어 가슴이 너무 아파 온몸에 열이 나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난 네가 그리워서 혼자라는 게 너무 싫어서 내 방에 불을 꺼둔 채 날 내버려두질 않아 지겹도록 그땐 너무 듣기 싫었던 모든 게 내겐 너무 소중했던 걸 이제야 알았어 혼자라 변했던 혼자라 좋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아프게만 하는데 며칠이 지나갔어 가슴이 너무 아파 온몸에 열이 나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난 네가 그리워서 혼자라는 게 너무 싫어 지겹도록 너만 기다리고 아파하는지 난 네가 그리워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배